류미용 전도교 총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담화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주체적인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을 밝혀주신 것은 자주통일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강령적 지침을 마련한 특기할 사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과업과 방침에는 나라의 통일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가장 공명정대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 있다고 담화는 지적했습니다. 담화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노선과 방침을 온 겨레를 자주통일 위업의 최후 승리로 부르는 애국의 경문으로 받아안고 우리 민족 규리의 기치 밑에 동귀일치하여 통일 조국을 일도시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우리는 남조선의 전도교인들을 비롯한 각 정당 단체들과의 접촉과 레왕, 연대 연합을 강화하며 민족의 힘을 하나로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이뤄나가기 위한 공동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담화는 지적했습니다. 담화는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그 어떤 발악적인 도전도 자주통일 위협의 최후 승리를 향해 총매진하는 우리 민족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그 길에서 전도교 총무당은 자기의 막중한 책임과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